가슴만 홀로 타버려라. 추억이 다 제가 돼버릴게. 사랑은 홀로 가버려라. 슬픔이 다 날아가 버릴게. 제가 돼버릴게. 믿을 수 없어. 우린 이제 끝이란 네 고백. 좋았잖아 왜 이제 와서 이별을 고해. 떠나간 널 생각하며 혼자서 날 무너뜨려. 싸운 마음에 도미노를 쓰러뜨려. 내가 서 있는 건지 아니면 떠 있는 건지 아직 분간도 못해 모두 멈춰 있는 건지 다 그대로인데 우리 둘만은 변해 있어. 처음부터 없었다는 듯이 고요해져 있어. 우리 두 손 꼭 잡고 걸었던 거리비로 날리는 먼지들 이제 너 없는 현실을 말하듯 울려 퍼지는 슬픈 멜로디. 차라리 가버렸음 해. 생각도 나지 않게 죽어나버렸음 해. 사진을 세워도 기억은 제가 되지를 않고 내게 새겨진 원한가에 아픈 자취만 남고 이렇게 불을 붙이면 다 제가 될 수 있을까. 오늘도 난 추억들을 태우고 가슴만 헐고 다 버려라. 추억이 다 제가 돼버릴게. 너가 내 곁을 떠났다는 현실이 여름이 돼도 시린 겨울인 듯 처시리. 이별이 실감이 난 너 없는 내겐 너의 흔적들이 남아 왜 이렇게 지워지지 않고 날 괴롭히는지 감춰봐도 속마음은 왜 자꾸 튀는지 엉켜버린 감정을 풀려고 해봤지만 끝내 끊어지고야 말았던 너와 내 사이 갈수록 멀어지는 너 때문에 점점 흐려지는 너를 보는 내 눈에 초점 억지로 돌아선 널 잡으려 해봐도 엎지른 물을 다시 담으려 해봐도 이미 완전히 다 변해버린 네 맘 I can rewind the tape of our sweet time. 차라리 내게 남은 너의 생각이 다 타버려 채가 되어 날아가길. 가슴만 홀홀 다 버려라. 추억이 다 제가 돼버릴게. 가슴만